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가 1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조선 위협론과 미국의 진의도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미국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자비적 국방력 강화를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과 도발로 긴장을 격화시키는 요소로 걸고 들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북조선 위협론을 떠들고 있는 속심은 저들의 침략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합리화하자는 데 있으며 북조선의 위협 문제를 부각시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고 지배주의적 야망을 실현해버리는 데 있다고 폭로했습니다.